얼마나 오랜 시간인지 한참을 바라보고 있어. 저 파란 바다 넘어 내게 손짓하는 널 속삭이듯 얘기하는지 하얀 바람 내게 다가와 가슴 속에 묻어둔 날 찾으라 하네. 꿈꿔왔던 세상이 내게 한 걸음 다가올 때 조금 더 가까이 손을 뻗어보지만 흩어지는 바람결에 아쉬운 마음 전해볼까. 다시 한 번만 더 나 데려가 줄 수 있니. Take me to the dream. 기다려달라고 아직은 나갈 곳이 남아있는데. Fly me to the dream. 날개를 달고서 저 하늘 넘어 별이 될 수 있도록. 싶은데 아직 끝나지 않은 얘기 갈 수 있다면 바람의 끝까지.